코리아 포커스 3분 논평입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정부는 예정대로 2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키르졸브 독수리 합동군사 연습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논평하겠습니다. 첫째, 키르졸브 독수리 연습이 벌어지는 동안 코리아 반도는 일촉즉발의 군사적 초긴장 상태로 들어갑니다. 키르졸브 독수리 연습은 북침용이고 선제 핵타격 계획하에 평양을 상정해 대규모 상륙작전을 벌이겠다는 가장 위험한 전쟁 연습입니다. 그 결과 한마디로 지난해 3, 4월 군사적 위기 상태를 98%라고 하면 올해는 99% 이상입니다. 지난해보다 북과 미남 간의 군사적 대결 조짐이 1월부터 앞당겨 진행되고 있는 것이 그 징후입니다. 북이 국방위 중대 제안을 발표하며 유화적으로 나오지만 이것은 오히려 역으로 읽어야 합니다. 북의 중대 제안이 미 남에 의해 무시될 때의 파국적 결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만큼 박근혜 새누리당 정부는 무조건 키르졸브 독수리 연습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둘째, 북의 국방위 중대 제안의 핵심 내용도 키르졸브 독수리 연습 중단입니다. 오직 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북은 미남 합동 연습을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나 남의 일반적인 군사훈련을 용인하는 전례 없는 태도까지 보여줬습니다. 이산가족 상봉도 조건 없이 받아들이며 키르졸브 독수리 24일부터 시행되는데 이산가족 상봉을 20에서 25일 진행하는 합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중대 제안을 받아들이면 남북관계 개선에서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시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이 북의 중대 제안을 받아들이면 평화와 통일로 가지만 거부할 경우에는 전쟁과 참화로 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의 중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박근혜 새누리당 정부가 호전 정부, 반통일 정부라는 것을 고백하고 확증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셋째, 이산가족 상봉과 코리아 반도의 평화와 운명이 키르졸브 독수리 연습에 달려 있습니다. 북이 중대 제안까지 발표하고 고위급 접촉까지 하면서 키르졸브 독수리 연습을 중단시켜보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는 만큼 만약 키르졸브 독수리 연습이 그대로 강행된다면 이산가족 상봉도 위태롭고 나아가 코리아 반도가 전쟁의 참화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산가족의 아픔을 다소라도 위로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질 수 있고 또 다른 분단과 전쟁의 상처가 생길 수 있는 치명적인 사태가 발발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이 바로 키르졸브 독수리 연습에 있다는 것을 박근혜 새누리당 정부는 심각히 자각하고 지금이라도 키르졸브 독수리 연습 중단에 과감한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박근혜 새누리당 정부가 키르졸브 독수리 연습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북에게는 대북 선전포고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이고 남의 민중들에게는 2.25 국민 총파업을 통해 반드시 퇴진시켜야 할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생기는 것이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코리아 포커스 3분 논평이었습니다.